나를 채운 그것에 무게 미친 존재가 바람이야. 이건 그냥 바람이야. 검은 안개 끈적한 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Dark Night 손에 닿은 걸 잡지만 그건 나를 죄어온 그것의 무게 미친 존재감 끌고 가! 지금 즉시 보트를 통해 기숙사로 이동한다.